하지 않는 거야. 나에게 말을 해줘.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속 시원히 말을 해줘. 이 세상 모두가 변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. 너에게 나를 준 걸 후회는 안 해. 이대로 함께 있을게. 사랑할 수 있을 때 하게.